자꾸 내 마음이 아픈 건지 왜 그리 아파하나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었나요 왜 아무 말 하지 않나요 지금인데 그대 앞인데 말해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오랜 시간 그대를 향한 길었던 내 기다림은 바보 같죠 항상 그랬죠 그래야 했죠 그대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해줄 수